땅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그리고 남한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대한민국 성도 여러분, 중국 동북 삼성에 계시는 조선족 동포 여러분들과 러시아에 계시는 북한 노동자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의 안부를 올려드립니다. 복음의 메아리 강한 빛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장 8절의 말씀을 읽다 보니 내 믿음을 지키는 것도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견고하게 하라가 아니라 견고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세파와 박해와 번뇌로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는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능으로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이 약할 때 주께서 일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음성으로 나의 믿음 약할 때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복음의 메아리입니다. 복음의 메아리는 중파 1188kHz와 1566kHz를 통해서 1년 365일 쉼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탈북한 의사이신 김지은 원장님과 북한 선교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 한꿈교회 임용석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지요. 고려의학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회복하는 시간, 일어나 걸어라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고요. 이어서 영광 나사렛 선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십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여러분들 소감이나 찬양 신청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서비스 우물정 1069와 카톡으로 문자 주실 수 있으시고요. 우편으로도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오늘 방송 문을 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월을 통해서 새롭게 나오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온 지 8년이 됐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 공부를 시작한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위한 그 길에 들어서는 이 남한 생활에 정착하는 지름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정말 마음의 평강이 오고 어디 가서나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디 있든지 간에 정말 이렇게 안착이 돼서 안정된 생활을 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위한 그런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북한 동포들한테도 그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비록 어둠 가운데 살고 있지만 힘든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죽어서도 갈 수 있는 영원한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네. 메아리 매주 화요일 이 시간 고려의학을 통해서 우리 북녘땅에 계신 성도분들과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상식 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건강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지은 한의원 원장이신 고려의학 전문가 탈북민 김지은 원장님 자리에 모셨고요. 그리고 북한을 사랑하는 북한 선교의 최전방에서 휩쓰고 계시는 한꿈교회 임용석 목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북녘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뭐 제가 자세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한 3주 전에 방송국에 왔어요. 인편으로 편지가 왔습니다. 왔어요. 아, 방송이 잘 들린다고. 참 대단하다. 궁금해요. 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드러날 것들을 드러나게 하실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았을지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멘. 5월 첫째 주에 시작하는 복음의 메아리. 자, 5월 사실 뭐 건국일에 이런 휴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사실 남조선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대단한 휴일이에요.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 휴일이었고요. 5월 3일은 사실 뭐 극동방송 입장에서는 별로 뭐 이렇게 대단한 날은 아니지만 또 석가탄신일이라고 해서 불교에서 또 중요시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도 국경일입니다. 그리고 또 5월 5일 어린이날. 아, 북한 같은 경우는 6월 1일 국제 아동절이지만 5월 5일이 대한민국에서는 어린이날이에요. 그래서 이날도 쉬고 그 다음날이 또 무려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또 주일. 그리고 또 다음 주 화요일이 대한민국은 대선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도 또 다 쉬어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휴가 이틀 내면 일주일 내내 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대한민국 분들은 뭐 사실 참 정말 노는 날인데 뭐 북에 계시는 분들도 참 남과 북이 하나가 돼갖고 좀 이런 날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좀 두서없는 얘기 좀 해보면서요. 자, 5월 드디어 5월이 됐습니다. 갱년기 건강관리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대한민국은 지금 손에 꼽힐 정도로 평균 수명이 세계적으로 긴 나라 아닙니까, 원장님? 그렇죠. 예, 엄청 평균 수명이 길어졌죠. 네, 예전만 해도 사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환갑잔치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네. 그 오래 사셨다고. 요즘 환갑 때 그런 거 해주면은 막 화내요. 화내죠. 네. 그리고 우리도 환갑잔치 누가 오라 그러면 뭐 환갑이야 뭐 이럴, 그렇죠. 뭐 이럴 환갑 것 같아요. 안 쳐줘요. 네. 아직 뭐 젊습니다 환갑이면. 네, 그럼요. 100세 시대라는 말을 사실 어색하게 하지 않을 정도로 대한민국 네. 사회 평균 수명이 그만큼 높습니다. 기쁘죠. 오래 산다는 게 참 하나님이 또 장수의 복도 많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섬기는 자에게. 아, 근데 이게 건강해야지 오래 사는 것도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정말 두려워하시거든요. 대한민국 분들이 오래 살고는 싶어 하시면서도 말로는 늙으면 죽어야지 이 표현 정말 많이 쓰시거든요. 아파서 그 하느니 그냥 안 아프고 빨리 이렇게 안 아프 고통 없이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으시더라고요. 어른들 보면은. 그만큼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진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고 참 뭐 밖에 따라서는 100세까지 산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한 게 현실입니다. 길어진 수명에 맞게 다음 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려면 관리를 뭐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피부 관리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뭐 종합적인 건강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인생의 이 후반기 건강 관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네. 우리가 인생이 전반전은 어린 시절과 또 청장년 시절 이렇게 거치면서 굉장히 폭풍처럼 지나보내잖아요. 어떻게 지났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지났는지 진짜 지나간 다음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죠. 예. 인생이 중반 50대가 되면 우리는 그 길어진 수명에 걸맞는 건강관리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때예요. 50대 이후의 미래를 위해서 현 시대인들이 노력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갱년기를 잘 넘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갱년기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갱년기. 북에서도 갱년기라는 표현을 쓰십니까? 네. 아, 이건... 공통 이건 의학적 용어니까. 아, 예. 갱년기. 최근에 사실 우리 또 대한민국 사회 주변에 보면은 갱년기가 와서 이제 힘들다고 하고 또 거기에 걸맞는 또 뭐 건강 보조 식품 상품들도 뭐 광고가 쏟아지죠. 많이 나오죠. 매년 뭐 그 시장도 뭐 상상을 초월하게 커지고 있고 또 이제 중년이 넘어가신 분들은 농담처럼 뭔가 이렇게 친구의 어떤 신체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은 좀 예전과 좀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을 때 농담으로 갱년기 왔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묻는 경우가 종종 네. 있는데 목사님은 아무래도 늘 이 주님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뭐 갱년기 남의 일이시겠죠? 아유, 말 시키지 마세요. 저 지금 갱년기입니다. 짜증납니다. 갱년기. 목사님도 피할 수 없는 사람이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갱년기. 정확한 의미가 뭘까요? 우리 사람이 몸은 일반적으로 유년기, 소년기, 성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리고 갱년기는 바로 이 장년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의학적인 정의로는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신체의 리듬들의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사람이 신체는 40대 초반부터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호르몬 양이 점차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그 호르몬이 영향하에 있던 여러저런 기능들이 불편해지게 되거든요. 이러한 시기를 바로 갱년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갱년기라는 말은 현대 그러니까 신의학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예. 적어도 고려의학에서 나오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면. 네. 고려의학이나 한의학 같은 이 전통의학에서 근데 뭐 그 용어가 없다고 해서 그 개념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고려의학을 공부하면 이렇게 가끔은 굉장히 감탄할 때가 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조상의 지혜 PD님께서 레위기 조상의 지혜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고려의학을 공부하면서 야 선조들이 지혜 정말 감탄스럽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동의보감을 비롯해서 옛 서적들을 보게 되면 우리 선조들이 이미 우리 그 사람들이 인생을 몇 단계로 구분을 해놨어요. 네. 예, 남성과 여성의 일생을 조금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여성이 일생은 7년 주기로 나누었어요. 아하. 뭐 7살에 이빨이 나오고 치아가 나오고 14살에 인맥, 대충맥이 왕성해지고 대충맥이라는 것은 잉태할 수 있는 아, 그런 그렇군요. 느낌의 맥을 말해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고 보통 우리 14살쯤 되게 되면 생리가 시작이 되고 그렇죠. 생리 시작이 되면 배란이 되기 때문에 애기 낳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이미 오래전에 선조들이 얘기했고요. 그리고 49살 여성이 49살이 되게 되면 아까 그 태를 잉태할 수 있는 맥이 약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고 어쩌면 이때가 바로 갱년기하고 딱 맞먹는 시기고 이렇게 갈라놨고요. 또 남성은 그 8주기로 나누었고 뭐 예를 들면 8살에 신기가 성하고 이 치아가 완성이 되고 16살에 남자로서 아이를 가질 수 있고 이런 표현이 또 있고요. 48살부터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얼굴이 초췌해지고 56세에는 아이를 낳을 수 없고 뭐 이렇게 이미 몇백 년 전에 이런 것들을 수록을 해놓은 걸 보면 야 우리 선조들께서 참 예, 대단하시다 예,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요. 네. 참 옛날 거라고 막 무시할 게 아닙니다. 네. 이거는 지혜가 다 또 그 당시에 모든 지혜를 또 집대성을 해서 네. 점점 개선이 되면서 이어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 고려의학의 또 이 내공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도 사실 뭐 사람인데 갱년기는 다 겪었겠죠. 당연히 뭐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담이 뭐 생리라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뭐 몸이 달라진 건 없으니까요. 다만 그때는 평균 수명이 우리가 짧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50대 정도면 거의 노인이라는 분류에 들어갔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던 시기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그 갱년기는 여성들이 많이 겪고 있지만, 여성들이 내가 여기 불편하다, 저기 아프다,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당연히 갱년기가 있었겠지만, 참고 견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시간도 많이 변하고 세상도 많이 변하고 평균 수명은 훨씬 길어졌죠. 네. 대한민국 여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본과 함께 여성이 평균 수명이 거의 세계에서 손에 꼽을 만큼 오래 사셔요. 네. 여성 네.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 86점 몇세라던가 네. 한 걸로. 86. 예, 예. 86, 87. 굉장히 오래 사시는 거군요. 평균적으로 그 정도 산다면 네. 사실 100살 사는 것도 지금 난 이상할 게 없어요. 세상에 태어난 애들은 100살 정말 산다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태어난 아이들 네. 같은 경우에는 100살까지 평균적으로 살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렇다면 사실 갱년기를 겪어도 거의 40년 이상을 더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 시기를 또 잘 넘기고 건강하게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할 어떤 사람으로서의 의무가 있다고 봐요. 네. 갱년기 때는 근데 저는 또 여성이 아니다 보니까 여성들이 또 도드라지게 느끼는 어떤 그 갱년기 증상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가장 좀 힘들게 할까요? 남녀가 다 갱년기를 겪지만 주로 여성들이 한 85% 정도 더 많고 여성들한테서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네. 근데 갱년기가 오면서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으면 이 호르몬과 연관되었던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안면 홍조. 안면 홍조. 예, 많은 여성들이 얼굴이 막 이렇게 확 달아오른다. 붉어진다 이런 말. 이게 혈색이 좋은 거랑 좀 다르죠? 네. 조금 달라요. 어허. 보면 알려요. 느낌이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땀이 엄청 많이 나요. 줄줄줄줄. 예. 그리고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잘 안 오고 우울하고 손발이 차갑고 골다공증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굉장히 다방면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이 중에서 환자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증상이 바로 안면 홍조와 땀나기인데요. 네. 시도 때도 없이 얼굴에 땀나고 화끈거리고 이러니까 사람을 만날 수가 없죠. 악수하려도 땀이 줄줄줄줄 흐르고 예, 추웠다가 더웠다가 옷 입었다가 벗었다가 이렇게 예, 생명에 뭐 어떤 위험을 주거나 하진 않지만 일상생활에는 상당히 불편을 주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대인기피증까지 그 생기는 환자들도 있거든요. 남성들이 근데 이런 거 잘 몰라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예.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 탓도 좀 있고, 네. 뭐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겠지만. 네. 북한 남성들도 이걸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북한 남성들은 한국 남성들보다 훨씬 가부장적이거든요. 예. 훨씬 그래서.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북한처럼, 북한 솔직히 한국보다는 살기가 굉장히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보듬고 가지 않으면 정말 서로가 다 힘들어지거든요. 잘 보듬고 갔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예. 이 부부간의 이런 또 배려와 사랑이 참 한 여자로서는 얼마나 또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북에 계신 네. 남성분들 그 한류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남자 드라마 주인공 보면서 뭐 질시하지 마시고 충분히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신사적으로 여성을 좀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빨리 와야 될 텐데 말이죠. 네, 여성분들 참 많이 이해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남성 같은 경우에도 뭐 여성처럼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있는지는 잘은 잘 모르겠는데. 네. 제가 뭐 생각하는 게 기껏해야 뭐 이렇게 뭐 대머리 되는 거 정도? 뭐가 또 있을까요? 남성들도 나이가 들면 호르몬이, 예,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해당한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이제 아까 뭐 교수님께서 우울해요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일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우울합니다. 진짜 우울하신 건 아니죠, 목사님? 뭐라 해. 네, 당연히 남자도 갱년기가 있고요. 피로하고 권태스럽고 우울하고 성기능 장애도 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기는 하죠. 네, 사실 남성들에서 이 시기는 자녀에 대한 부담도 조금은 줄어들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하고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여유 있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근데 우선 네. 공감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울증 같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사실 사회생활이 어렵잖아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위축되고 예, 일해도 능률이 안 나고 예, 이것이 그 심각한 것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남성들은 가장이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집안에서 책임져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의지나 노력이 점점 없어진다면 자신에게도 문제가 되고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니까 남성들도 갱년기를 치료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우울하신가요? 저는 막내딸 27개월짜리 아기를 딸을 키우기 때문에 아.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갱년기 있죠. 있지만 우리 저희 아내도 약간 갱년기 있다가 이렇게 가슴으로 우리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네. 더 청춘으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몸은 좀 피곤하지만 마음으로나 정신으로나 영적으로도 아주 이렇게 충분한 늘 웃으니까요. 오늘도 오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아기가 저보고 하는 말이 아빠 잘해. 아이고야. 아까도 통화하는데 전화기에서 그 안에서 그냥 깔깔깔깔 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 당연히 아이고야. 기쁘시겠죠. 행복하실 네네. 것 같아요. 저는 그 기쁨을 찾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쁨의 요소, 또 특별히 감사하는 조건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몸은 그렇게 오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가 사전에 얘기했던 내용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답을 주신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네. 북에서 사실 방송 들으시는 분들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 가도 증오하고 복수하고 격파하고 뭐 이런 얘기만 듣지 네. 사랑하라는 얘기, 감사하라는 얘기를 과연 북한 사회에서 이렇게 많이 안 하죠. 안 하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30년, 50년을 더 갱년기구에 살아야 될 사람들에게 네. 가장 중요한 또 치료법이 네. 아닌가라는 아주 중요한 치료법이죠. 네. 감사. 그러니까 저는 위험한 발언이지만 북한도 사람이 사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뭐 위험한가요? 위험하지만 좀 불행한 나라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희로애락이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에 못지않는 감사함, 고마움 또 그 안에도 엄청난 우리가 모르는 정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정으로 우리가 함께 하다 보면 아무리 몸에서 경련기 와도 충분히 우리가 넉넉히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생물학적인 변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갱년기의 이제 호르몬 변화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호르몬 분비가 이제 저하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뭐 에스트로겐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그럼 이거를 좀 뭐 이게 인위적으로 호르몬을 좀 더 보충하는 치료 같은 것을 통해서 노화라든지 갱년기를 네. 좀 뭐 지연시키거나 억제시킬 네. 수는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있군요. 뭐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그러니까 호르몬을 보충해주자. 딱 먹고 딱 떨어지는 치료 방법이거든요. 제일 먼저 거론이 되죠. 치료 방법에서는 뭐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면 홍조라든가 땀나든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굉장히 빨리 치료가 돼요. 되네요. 예. 네. 근데 부작용이 좀 있다는 거죠. 부작용. 예. 네. 그래서 한 200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 몇 년 동안 기간을 정하고 호르몬제를 투입을 해서 증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하는 걸 관찰을 했거든요. 근데, 네. 그, 증상들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부작용이 아주 심각한, 하구나 하는 결론을 얻게 돼요. 예를 들면 뭐, 심근경색의 발생 빈도가 29% 증가한다든가, 유방암은 26% 증가하고, 뇌졸중은 41%, 어이구. 뇌혈전증은 111%로 더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호르몬제를 써서 내가 그냥 땀나고 얼굴 붉어지고 하는 건 해소되지만 그 외에 다른 것에 때문에 고통스러울 확률이 또 많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제가 과연 치료 방법이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 자, 증상이 정말 심하면 호르몬제 투입하자. 하자. 그래서 일정한 동안 그 증상을 좀 없애고 그 다음에는 끊자. 그래서 호르몬제를 주입하되 짧게 쓰자. 이것이 기본 치료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제도 환자들이 오게 되면 호르몬제 먹고 있어요. 또 여성들은 호르몬제가 주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생리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겠죠. 네. 물리적인 생리를 부분에서. 하게 되면 회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해군요, 그게. 예. 그래서 저는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그것 때문에 아주 힘든 상황이 아니라면 호르몬제는 되스러면 사용하지 마르시라. 근데 정말 힘들면 당연히 호르몬제를 사용하시되 오래 사용하지 말고 짧게 사용하고 이후에는 다른 치료로 그걸 보충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본적으로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이건 네. 뭐 젊어지려다가 네. 목숨 내놔야 되겠어요. 보니까. 그렇죠. 네. 너무 부작용이 심해서 저 놀랐는데 네. 아, 호르몬제 투입은 좀 아닐 것 같고 그런 네. 얘기도 말씀 들어보니까 남성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까? 네, 똑같죠. 남성들도 당연히 뭐 남성 호르몬 부족해서 오는 거니까 호르몬제를 넣게 되면 아까처럼 자신감이 떨어지면 자신감이 생기고 아하. 필요하게 되면 또 하고 테스토스테론 게 그렇잖아요. 남성들이 뭐 근육 만드는데도 또 남성 호르몬제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지만 부작용이 또 있는 거고 다만 남성 호르몬제는 여성 호르몬제보다 부작용이 굉장히 좀 적어요. 희귀하네요. 예. 왜 그럴까요? 호르몬 그 종류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호르몬이 그 부작용이 되게 좋은데 만약 경우에 생긴다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 적혈구 수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생겨요. 적혈구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피가 쉽게 말하면 피가 걸쭉해진다는 소리거든요. 아,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해도 피가 걸쭉해진다. 그럼 잘 안 흐를 것 같고 잘 안 흐르면 막힐 것 같고 막히게 되면 뇌혈전이 생기고 이렇게 추리가 되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결코 남성 호르몬제도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될수록이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는 것.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갱년기의 여성과 남성의 증상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뭐 신의학에서 장시간 우리가 대조와 또 임상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호르몬제의 영향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본격적으로 다음 이 시간에는요.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갱년기의 건강관리를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또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될 시간입니다. 자, 결국은 이제 늙는 것, 내 몸이 변화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내지는 상실감 내지는 우울함 때문에 우리가 이런 또 인생에서의 한 고비를 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성경은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런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야, 이게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네네. 노화로도 바로 연결해서 설명이 될 것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을 좀 목사님 설명해 주시죠. 그, 잘못 들으면 이게 두 사람인가. 사람이 둘인가. 두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의 육체가 겉사람이고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을. 마음을 우리가 속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나이는 뭐 한 40인데 마음이 이게 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철이 안 되다 보면 속사람이 이제 약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사람이라는 것은 육체를 이야기하고 속사람은 이제 영적인 것인데 하나님은 영이신이 됐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어떤 존재냐?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는 시들지만 영적인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늙어가도록 이게 그 맡기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좀 더 뒤로 좀 믿을 수 있는 것은 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운동이라고 봅니다. 운동. 그다음에 감사. 감사. 그것만 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 우리의 그러한 경련기를 극복할 수 있고 뒤로 믿을 수 있다 생각하고요. 또 그걸 제가 지금 직접 제가 제 몸으로 제가 좀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또 이제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훨씬 더, 기쁨으로 지금 현재 제가 50대 초반인데 최고의 경연기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운동과 감사, 고마움,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딸을 키우니까 그 기쁨이라고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 이거 정말 하나님 주신 최고의 또 인생의 어려움을 느낄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90편 말씀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게 뭐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평균 수명 70이요 오래 살아도 80이다. 이제 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물론 이제 100세 시대죠. 하지만 성경의 기준으로 봐도 사실 뭐 그래봤자 20년에서 30년 더 사는 셈인데 2000년도 더 전에 쓰여진 시편이지만 그때나 네.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게 하나 있다면 이건 뭐 북이나 남이나 다 공감하실 겁니다. 네. 인생은 근본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이다. 네.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거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요. 이 시편 저자의 고백. 이거 시편이니까 이렇게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날아가나이다. 날아가요. 세월이, 네. 세월이 화살같이, 쏜살같이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 시인은요, 함축적이기 때문에 시인들은 거의 천재입니다. 이 다윗도 보면 그의 시의 어떤 언어적인 천재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시의 천재성을 가지고 그렇다면 다윗이 그저 인생이 허무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시기를 봤을 때? 아, 우리 인생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보니 또 뒤돌아보니 정확하게 우리 인생에 대한 진단을 해볼 때 이렇구나라고 해서 지혜가 생긴 것이죠. 그 사실을 보게 된 것이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진단하게 되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저 허무한 것이다 라는 결론에서 그냥 끝난다면 그 뭐 그냥 허무주의 철학이고 그냥 뭐 그 이상 뭐 답이 없으니까 뭐 엇나가도 되고 뭐 쾌락을 탐해도 되고 이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겠지만 아 그게 아니죠. 네. 감사 그리고 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네. 또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까지 성경은 허무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5장 16절을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회를 잡으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인생이 뭐냐 하면 순간의 합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간의 합. 네. 총합. 네. 네네. 그래서 모여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순간순간이 모여서 합이 되어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순간.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지금 이 순간을 정말 즐기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럴 때 그것이 바로 감옥일지라도 극복할 수 있다. 이 순간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바로 기회를 잡아라. 지금 이 순간을 바로 기회를 잡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참 감옥같이 느껴지는 분들 계실 겁니다. 특별히 몸이 굉장히 아프신 분들 중에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테고 또 북한 사회를 살아가시는 분들 자유를 느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느끼시는 답답함 또 청년들의 어떤 꿈을 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좌절감 정치범 수용소에나 교화소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더할 마위도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갱년기뿐만이 아니라 많은 좌절과 우울에 어쩌면은 사단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공격할 수 있는 맹점이라 할 수 있는 이 우울감과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힌트 해답을 주신 것 같아요. 사랑, 감사.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네요. 운동도 하십시오. 운동도 하시고요. 네. 그래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아스피치. 아, 네.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그러니까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나누는 사람들. 그 딱딱한 그 빵을 먹지 않냐고 옆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그 포기하고 낙심하고 낭망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오늘도 나도 새롭게 하겠다고 깨진 유리창으로 맴도하신 분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지만 이 순간을 즐기시고 함께 하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좋은 날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날 함께 만나 뵙기를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해 보면서요. 매주 화요일 일어나 걸으라 시간으로 함께 하셨고요. 지금까지 김지은 한의원 원장이신 김지은 원장님 그리고 북한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한꿈교회 임용석 목사님과 함께 꾸며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마도 이기시었네 인원 입은 천사 너를 옮겼고 누우셨던 것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마도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마도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은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어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기고 요단 건너버려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마도 이기시었네 CBS 합창단의 음성으로 주님께 영광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복음의 메아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광나사렛 성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계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을 위해 세우신 계획은 바로 우리를 위한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공과 번영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알다시피 빈털털입니다. 호를단신입니다.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배경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방법입니다. 신명 28장 1절 3절을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한 순종과 노력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나를 도와 성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편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썩은 마음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썩은 재료로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의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합격 점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법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해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우리의 죄값을 내가 지불한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은혜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도 은혜의 시대에 살지 못하고 율법 시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은 온전히 은혜 중심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4절에도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했습니다. 축복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보탠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주어진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축복 아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실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공로가 아닙니다.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며 수고입니다. 우리는 이 수고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열심히 수고하는 것입니다. 수고는 복을 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에 더욱 많이 수고하여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골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정녀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아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열심히 귀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은혜 안에서 더욱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분당 영광 나사렛 성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번호 031-704-2107, 031-704-2107번 분당영광나사렛성결교회로 연락주시거나 극동방송 서울전화 02-320-01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중에 모든 것, 은혜 아니고서는 이루어진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새벽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도, 나의 가정을 허락하신 것도, 나의 삶의 하루를 주시는 것도, 태양을 맞게 하시는 것도, 호흡을 하게 하시는 것도,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은혜임을 진심으로 내 영혼이 고백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 2일 화요일에 보내드렸습니다. 복음의 메아리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강한빛이었습니다. 세상 주